HUBS 뮤지컬 인사이드 감동과 카타르시스 뮤지컬의 세계로 환영인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 보도 프로그램은 매주 월요일마다 뮤지컬에 담긴 여러 교양과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뮤지컬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11월 28일 7번째 뮤지컬 인사이드 시간. 오늘은 뮤지컬 팬텀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그럼 잠시 후 위대한 뮤지컬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이 순간, 너의 음악이 되리라. 오늘 소개해드릴 뮤지컬은 그 유명한 오페라의 유령을 원작으로 하는 뮤지컬이죠. 바로 뮤지컬 팬텀입니다. 뮤지컬 팬텀에 대한 간략한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9세기 말 파리 오페라 극장,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으나 흉측한 얼굴 탓에 오페라 극장 지하에서 유령처럼 숨어 지내는 에릭. 우연히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크리스틴 다의 노랫소리를 듣고 단번에 매료된 그는 크리스틴을 오페라 극장의 새로운 디바로 만들기로 결심하고 매일 밤 몰래 비밀스러운 레슨을 시작합니다. 에릭의 도움으로 크리스틴의 실력은 나날이 향상되고 오페라 극장의 디바 카를로타는 열등감과 질투심에 사로잡혀 크리스틴의 데뷔 무대를 엉망으로 만듭니다. 이에 분노한 에릭은 카를로타에게 끔찍한 복수를 감행하는데요. 뮤지컬 팬텀은 당신이 몰랐던 오페라 유령의 숨겨진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배경과 등장인물 그리고 일부 설정만 따왔을 뿐 새로운 작품이라 관객들에게 더욱 흥미롭게 느껴진다고 하네요. 오페라 유령 뒤에 숨겨진 팬텀과 크리스틴의 사랑, 출생의 비밀이 궁금하시다고요? 지금 당장 뮤지컬 팬텀을 검색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크리스틴 크리스틴 나의 크리스틴 이렇게 그대를 그의 품과 나의 마지막 빛이 다 들어가나 나 이제 어떻게 이 마음 어디로 왜 아무개 고통에 날 밀었노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없어 내게 사랑을 가르쳐준 내 사랑 너 없이 나 어떻게 이 삶을 참아내 난 숨이 막혀 견딜 수 없어 그대 노래 없는 세상 따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어 이렇게 그대를 그의 품 안에 거짓된 축복 속에 보내야 하나 붙잡으려 해도 내 손틈 사이로 내 사랑 전부 녹아 흩어져 그대 뮤지컬 팬텀은 작년 3월부터 6월까지 샤롯데 시어터에서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역대 뮤지컬 팬텀에는 팬텀 역의 박효신, 박은태, 카이, 전동석 배우, 크리스틴 역의 김소현, 임혜영, 이지혜 배우뿐만 아니라 신영숙, 정영주 등 대배우들이 참여하여 관객들의 큰 기대와 사랑을 받기도 했는데요. 배우 라인업과 포스터만 봐도 정말 보고 싶어지는 뮤지컬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들려드린 넘버 이렇게 그대 그의 품에를 제외하고도 그 어디에 그대의 음악이 없다면 넌 나의 음악 등 정말 훌륭한 넘버가 많으니 꼭 찾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면 속에 숨은 한 남자의 인생을 담아낸 멋스럽고 성스러운 뮤지컬 팬텀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일곱 번째 뮤지컬 인사이드 시간. 오늘은 뮤지컬 팬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페라의 류령, 팬텀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또 좀 전에 들려드린 넘버가 마음에 드셨다면 꼭 뮤지컬 팬텀에 관심을 가져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 참 여러분, 혹시 우리 대학 연극영화학과에서 순수 창작 뮤지컬 공연을 진행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한양예술극장에서 우리 대학 학우들로 구성된 공연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담당 마스터의 장보섭, 기술의 임지연, 아나운서 강나연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뮤지컬 인사이드. UBS